엊그제 휴일 아침부터 계속 비가 내렸죠. 겨울비. 어딘지 을씨년스러운 그런 겨울비였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겨울비 내린 일요일, 또 월요일이요.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보통 겨울비가 내리고 나면요, 수은주가 곤두박질 치는 게 일반화된 모습인데요. 이번엔 좀 겨울답지 않게 따뜻하죠. 하지만 내일 밤부터는 다시 추워진다고 합니다. 역시 시험때가 되니까 추워지나 봐요. 이번 주 고입 연합고사가 있는 주간이죠. 자, 수험생 여러분, 날이 추울수록 마음은 더 든든하게 가주세요. 오늘 첫 곡 들려드립니다. How do I say goodbye to what we had? The good time that made us laugh, I'll wake them back. I thought we'd get. 영화에서 흑인 형사 데니 글로버가 아들 친구를 총으로 쏘죠. 그 아들 친구의 장례식에서 배경에 깔리는 노래였습니다. 영화 러셀 웨폰 3에 삽입된 보이스 투맨의 노래 It's so hard to say goodbye to yesterday였습니다. 아, 저희 FM 영화음악에서요, 연말에 방송해드리는 베스트 10, 여러분 이제 모두 다 아실 텐데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꾸며주시는 그런 방송입니다. 엽서예요. 올해 개봉된 영화 중에서 가장 좋았던 영화 3편, 영화음악 3곡, 그리고 스타 남녀 불문하고 3명 이렇게 적으셔서 저희에게 15일까지 보내주세요. 보내주실 것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사선 819호 FM 영화음악 담당자 앞입니다. 자, 잠시 후에 뵐게요. 사춘기는 벅찬 그리움. 립스틱, 하이힐, 매니큐어, 그리고 사랑에 조금씩 눈떠가는 소녀들을 위한 세 편의 작은 사랑 이야기. 오렌지 향은 바람을 타고, 언니는 신부, 사랑을 처음 만날 때.

브룩실즈가 주연한 영화 사하라 중에서 캐티 콜이 부른 노래 사하라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들으셨습니다. 영화 로빈훗의 주제가 신청해 주신 분들이 참 많은데요. 여기 엽서가 몇 장 왔어요. 그 중에서 전북 군산시 경암동의 송소영 씨는요. 고3 때 자율학습 시간에 몰래 나와서 이 영화를 보셨다고요. 그 엄청난 모험, 영원히 추억으로 남을 거라고 하시면서 이 곡 신청해 주셨고요. 또 대전 동구 인동 현대아파트 이주희 씨는 친구들, 대전여고 1학년 3반 친구들 모두와 함께 듣고 싶다고 하셨고요. 또 대구에서 노편정 씨, 제 별명 기억하시면서 이 곡 신청해 주셨네요. 또 김노경 씨도 영등포구에서 신청해 주셨고요. 근데 여러분 이 영화에서 이 장면 기억나세요? 저 로빈훗이요. 애인 마리안을 떠나보내면서 어떤 사명을 맡기고선 떠나보내게 되죠. 그때 마리안이 배를 타고 떠나는 길에 로빈훗과 마지막 인사를 나눕니다. 그때 로빈이 말하죠. 이 일을 왕을 위해서 해달라. 그러자 마리안이 다시 말합니다. 아니요. 왕이 아닙니다. 당신을 위해서 하겠어요. 자, 이 장면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들으시고요. 주제곡 브라이언 아담스가 부르는 I Do It For You 함께 들어주세요. You're King Richard's cousin. You can get word to him of Nottingham's plan. He would believe you. If the sheriff found out, I could lose all that I have. It's true. But will you do it for your king? No. I'll do it for you. 브라이언 아담스가 부른 I Do It For You, 영화 로빈훗의 주제가였습니다. 케빈 코스트너, 단정하고 신사적입니다. 또 성실한 이미지를 지니고 있지요. 어딘지 모르게 여자들을 잘 보호해주고 아껴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또 아메리칸 드림을 구현하는 정직한 미국인 상을 그린다는 점에서는 뉴 게리 쿠퍼라는 그런 별명이 붙기도 하죠. 자, 오늘 FM 영화음악에서는요. 케빈 코스트너의 얘기로 엮어봅니다. 영화 No Way Out, 국내에서 이 배우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한 신호탄격인 영화였죠. 로저 도널드스 감독의 애정 첫 보물 No Way Out은요. 그 라스트의 반전이 묘미를 더해줬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해군 중령 파렐은 직속 상관의 정부와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둘이 주말 여행을 다녀온 그 다음 날, 그는 한 여자의 피살 사건 수사를 명령받습니다. 바로 사랑하던 연인 스잔 션영이었죠. 파렐은 범인이 상관 브라이스 진해크만이란 걸 알지만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 전날 함께 있었던 자신에게로 수사망은 점차 좁혀지는 것을 느끼게 되죠. 더욱이 브라이스 측은 이 실체가 잡히지 않는 소련 스파이 유리라는 그런 소련 스파이가 바로 사건 전날에 그녀와 함께 있었고 그 후에 그녀를 죽였다는 식으로 사건을 조작해 나갑니다. 체포되기 바로 직전에 파렐은 브라이스가 범인이라는 증거를 아주 아슬아슬하게 잡아내서 위기를 모면하게 되죠. 하지만 영화는 반전됩니다. 끝장면. 소련 스파이들의 비밀 아지트에서 러시아 말로 얘기하는 파렐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가 진짜 유리였고 또 스잔에게 접근한 것도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 이것을 관객은 비로소 알게 되죠. 영화 No Way Out 중에서 션영과 케빈 코스너가 처음 만난 후에 함께 차를 타고 갈 때 흐르던 곡입니다. 포렌카가 부르죠. No Way Out. 포렌카가 부른 No Way Out, 영화 중에서 들었습니다. 하얀 제복에 치켜 깎은 짧은 머리, 아주 느신한 체격의 8L 중령 케빈 코스트너. 수잔이 죽은 사실을 알고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서 눈물을 삼키던 그 장면, 특히 기억에 남는데요. 그 이후에 사람들은 이 역을 맡은 배우의 이름을 잊을 수 없게 되죠. 케빈 코스트너는 대기 만성형 배우의 표본입니다. 헐리우드에서 6년 동안 단역 배우로 무명 시절을 보냈는데요. 82년에 제시카 랭이 주연한 영화였죠. 그 프란시스란 이 영화에 출연했을 때는요. 물론 여기서도 단역이었는데요. 열심히 하긴 했지만 편집 과정에서 다 잘려나가가지고요. 영화 속에서는 그의 얼굴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또 그런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로렌스 캐스탄이 감독하고 톰 베린저, 글렌 클로스, 윌리엄 허트, 케빈 클라인 같은 연기파들이 주연한 영화죠. 82년 작품 빅 칠. 케빈 코스트너는요, 이 영화에서 자살하는 친구 역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개봉되고 보니까 그가 나온 장면은 다 잘려 있었다지요. 딱 한 장면, 영화 첫머리에 타이틀이 흐를 때 보이는 자살한 남자의 사체. 이것은 분명히 코스트너 자신이었습니다. 그가 무명 시절을 꿋꿋하게 버텨낸 다음에 처음으로 비중 있는 역할을 맡은 작품이 그 85년 작품인 서부 영화 실버라도였습니다. 이 영화 역시 빅7의 로렌스 캐스다니 감독했는데요. 그 빅7에서 코스너가 나온 장면을 다 잘라버린 게 가슴에 걸려선죠. 이 캐스탄 감독은 코스너에게 약간 비중 있는 역을 이 영화에선 줍니다. 이번에는 잘릴 염려가 없는 정의의 건맨 역이었죠. 86년에 서울중앙극장에서 상영됐었는데요. 실버라도의 코스트너가 나왔다. 글쎄요. 별로 믿어지지 않죠? 자, 그가 죽은 모습만 나왔던 영화 빅7 중에서 듣습니다. Tell Him, The Exciters가 부릅니다. 영화 빅칠 중에서 The Exciters가 불렀죠. Tell Him 들으셨습니다. 케빈 코스트너는 1955년 전기회사에서 근무하는 아버지와 또 백화점 근로자였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아버지가 직장 때문에 너무 자주 이사를 다니는 바람에 케빈은 어린 시절을 좀 외롭게 보내게 됩니다. 그런 그가 연기에 눈뜬 것은 교회 뮤지컬에서 노래를 부른 후였다고 하죠. 하지만 고등학교 때까지는요, 이 운동에만 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케빈은 야구는 물론이고 배구, 축구선수를 지니기도 했고요. 승마, 골프, 수영 이런 데서도 모두 아마추어 실력을 능가했다고 합니다. 대학에서는 경영학을 전공했는데요. 케빈은 학교 파티에서 자신의 부인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신디 실바란데요. 이 파티에서 서로 첫눈에 반해서 졸업 후 바로 결혼식을 올립니다. 지금까지 세 아이를 두고 있는 이 커플은요. 헐리우드에서는 소문난 인꼬부부죠. 케빈은 아기를 돌봐야 한다 이런 핑계로 영화계 파티에도 거의 얼굴을 내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대학 졸업 후에 전공인 경영학을 살려서 큰 기업에 입사했던 케빈은요. 한 달 만에 직장을 포기하고 연기자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데요. 한 극단의 무대 매니저 겸 배우로 있으면서 연기 공부를 해나갑니다. 85년 로렌스 캐스탄 감독의 실버라도 그리고 스필버그가 제작을 맡고 케빈 레이놀즈가 감독한 청춘 영화 판단고에 출연하게 됩니다. 하지만 케빈 코스트너는 이때까지만 해도요. 별 주목을 받지 못했죠. 영화에 건 내 인생이 한두 편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내가 희망을 잃지 않은 까닭은 평생을 살아도 자신의 소망을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난 그걸 분명히 안다는 것 때문이었다. 난 성공을 꿈꿔본 적이 없다. 다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참 심지가 굳은 사람 같네요. 여하튼 케빈은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꿋꿋이 연기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런 그에게 87년은 행운의 해였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No Way Out 그리고 Untouchable 이 두 작품에서 모두 주연을 맡아서 성공했으니까요. 케빈의 진정한 출세작이 된 Untouchable 중에서 됐습니다. Ness and His Family. 영화 언터처블 중에서 Ness and His Family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들으셨습니다. 헐리우드 B급 감독의 대명사지요. 브라이언 드 팔마 감독의 영화 언터처블은요. 군 금주법 시대의 시카고를 배경으로 한 갱영화의 아리송 작품이었죠. 여기서 케빈은 저력 있는 연기를 보여줍니다. 유난히 가족을 사랑하는 네스 형사가 그 역 대합실 계단에서 유모차를 안타깝게 바라보던 모습, 그리고 잠시 후에는 알카폰의 부하들에게 가차없이 총을 쏴대는 비정한 모습. 이 두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던 장면은 그의 연기가 무척 성숙해졌다는 걸 증명하는 씬이었습니다. 이제 헐리우드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케빈 코스트너는 자신의 어린 시절 희망이었던 야구에 대한 얘기를 영화 속에 담기 시작합니다. 88년작 불더램, 국내 제목은 19번째 남자였는데요. 이 영화랑 그 89년작 영화인 꿈의 구장, 이게 바로 그런 작품들이죠. 케빈에게 있어서 야구는 그 자체가 꿈입니다. 젊은 선수들을 제치고 자신의 야망을 이루는 늙은 선수로 등장하죠. 영화 불더람에서는 야구 솜씨랑 함께 그의 성적 매력도 한껏 자랑합니다. 이 영화 때문에 그는 그해의 섹시한 남자 배우 1위에 뽑히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한번 연습 게임을 거친 케빈은요. 꿈의 구장, 이 영화를 통해서 야구광으로서의 자신의 꿈도 실현하고요. 또 동시에 아메리칸 드림을 추구하는 미국인의 정신까지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화 Field of Dreams 중에서 듣습니다. Field of Dream. 영화 Field of Dream 중에서 Field of Dream이었습니다. 느둔이 트인 케빈 코스너지만 작품마다 모두 그렇게 좋은 결과를 맺지는 못했습니다. 자신도 인정하는 실패작 리벤지는 감독 토니 스콧와의 불화로 법정에까지 섰던 영화죠. 90년 당시 헐리우드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작품입니다. 노웨이 아웃에서와 역할은 비슷했었는데요. 성공한 친구의 부인을 사랑하게 된 전직 해군 전투기 조종사 코크란 역을 맡았습니다. 참 이 친구 부인이 요즘 그 라스트 모이칸, 모이칸족의 최후에서는 호크아이, 다니엘 데이 루이스와 사랑에 빠지죠. 바로 매들린 스토어였는데요. 여하튼간에 이제까지의 이미지에서 많이 벗어나서 케빈은 수염도 덥수룩하게 기른 좀 터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패였죠. 케빈의 표현에 의하면 배우의 생각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마치 로봇처럼 움직이며 촬영했던 영화다. 그래서 자신을 괴롭힌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케빈 코스트너는 작품 선택이 까다롭기로 소문난 배우라고 해요. 그게 톱스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작품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가족과 친구의 우정이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영화 플래툰의 톰 베린저 역을 제의받았을 때 베트남전에 참가했던 형 베네의 기분을 생각하면 도저히 난 그 역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거절한 일화도 있었죠. 케빈은 형 벤이 베트남에서 보내준 그 편지나 테이프를 통해서 아주 많은 것을 배웠다고 얘기합니다. 영화 리벤지 사건으로 잠시 침묵에 들어갔었는데요. 하지만 그 후에 케빈은 자신이 감독을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지난해 아카데미상을 휩쓴 늑대와 춤을 이 영화였죠. 영화 늑대와 춤을 중에서 들소사냥 장면, 그 버팔로의 요란한 발굽소리 함께 듣죠. 영화 늑대와의 춤을 이 중에서 들소사냥 장면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들으셨습니다. 케빈 코스트너는 할머니 이름을 딴 딕 프로덕션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늑대와 춤을 이 영화에 자신의 재산과 집념을 모두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영화는 그에게 의식 있는 작가, 재능 있는 감독이란 평가를 안겨주게 됩니다. 세 아이를요, 이주민의 자식으로 출연시켰고, 또 아내 신디는 촬영장에서 마찰을 닦는 스텝으로 일했으니까요. 이 영화에 온 가족이 총 출동한 셈입니다. 현재 형 벤은 또 이 닉 프로덕션의 책임자로 있죠. 인디언에 대한 건강한 시각을 표현한 이 케빈 코스트너는요, 늑대와의 춤을 이 한 작품으로 그 긴 무명 시절의 서름과 어려움, 이것은 모두 되갚게 된 것입니다. 이제 진정한 톱스타 반열에 올라선 케빈 코스트너. 그가 지난해 우리에게 선보인 작품이 그 케빈 레이놀즈 감독의 로빈 훗, 도둑들의 왕자와 올리버 스톤의 JFK였죠. JFK의 짐 게리슨 검사 역은 처음에는 케빈이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 감독의 강한 정치성이 싫다는 이유였죠. 결국에는 진실을 이야기하는 데 초점을 두겠다는 그 감독의 설득에 결국 출연을 결정했는데요. 이 작품에서 케빈 코스트너는 좀 역부족이 아니었나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요. 그 짐 게리슨의 캐릭터에 맞는 대사 연기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는데요. 역사의 진실을 추구해가는 검사 측은 대사가 너무 힘이 없었다 이런 지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법정에서 보여주는 연기는 조국을 너무도 사랑하는 평범한 한 미국인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케네디 암살 앨범의 배후로 클레이 쇼를 기소합니다. 그리고 배심원들을 향해서 울먹이면서 말합니다. 이 나라는 국민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진실입니다. 정부가 진실을 죽였다면, 대표가 국민을 속인다면 그건 이미 나라가 아닙니다. 테니스는 권이란 죽은 왕을 잊게 한다고 말했죠. 케네디 암살은 우리 역사상 가장 추악한 범죄입니다. 그 범죄를 심판하고 권력과 맞서 정의를 구현합시다. 여러분의 임무대로 클레이 쇼의 죄를 판단합시다. 하지만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나라를 위해서 그 일을 해주십시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찾읍시다. 이 중요한 결정이 당신들께 달려 있습니다. 이러면서 그는 바로 카메라를 쳐다봅니다. 그것은 곧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이기도 하지요. 자, 감동적인 그 법정 장면,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으로 듣습니다. Is the most important value we have, because if the truth does not endure, if the government murders truth, if we cannot respect the hearts of these people, then this is not the country in which I was born in, and it's certainly not the country that I want to die in. Tennyson wrote, authority forgets a dying king. This was never more true than for John F. Kennedy, whose murder was probably one of the most terrible moments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You, the people, the jury system sitting in judgment on Clay Shaw, represent the hope of humanity against government power. In discharging your duty and bringing the first conviction in this house of cards against Clay Shaw, that's not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but what you can do for your country. Do not forget your dying king. Show this world that this is still a government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and by the people. Nothing as long as you live will ever be more important. It's up to you. 최근에 케빈 코스트너는 자신을 수렁에서 건져준 감독이었죠. 실버라도의 로렌스 캐스단 감독이 20년 전에 써놓았다는 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영화 버디가드를 완성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제작에도 참여했고 또 주연을 맡았었죠. 늑대와 춤을 이 영화 이후에 보여줬던 다소 지적인 모습에서 탈피해서요. 여기서는 남성다운 매력이 넘치는 그 보디가드 역을 맡고 있는데요. 영화 속에서 휘두르는 그 액션도 대단하고요. 또 계속 그 오렌지 주스만 마셔야 되는 장면이 참 코믹하기도 합니다. 여튼간에 여기서는 상대역이 휘트니 휴스턴이어서 이번에는 흑백 간의 인종 문제냐 이런 놀림도 받는다고 합니다. 그 처음에는 주인공이 마돈나로 내정돼 있었지만요. 케빈 코스터가 휘트니 휴스턴으로 바꿔버린 것이니까 그런 농담 섞인 얘기가 나올 만도 할 것 같습니다. 선배인 워렌 비티, 로버트 레드포드 등과 비교되면서 배우와 감독의 역할, 이 모두에서 재능을 보이고 있는 케빈 코스트너. 그의 영화 세계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는 그 영화에 대한 케빈의 신념이 잘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헐리우드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난 개의치 않는다. 나의 카메라는 진실이 담겨있지 않은 얘기를 절대 비추지 않을 것이다. 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보다 친숙하게 하는 영화를 만들 것이다. 최근작이죠. 영화 보디가드에서 휘트니 휴스턴이 부른 노래입니다. I'll always love you. If I should stay, I would only be in your way, so I'll go, but I know I'll think of you every step of the way. And I 영화 속에서도 진짜 가수로 나오죠. 휘트니 휴스턴이 카페에서 이 노래를 좋아한다는 자신의 보디가드 케빈을 비웃습니다. 이 노래는 너무 구식이고 또 철학 맞다는 것이었는데요. 케빈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기고 영화 끝부분에서 그 노래를 자신이 직접 무대 위에서 부르는 장면. 그 순간은 정말 눈물이었고요. 또 이 노래를 듣는 순간에 온몸에서 소름이 쫙 돋았었어요. 또 마지막 비행장 장면 기억나십니까? 아, 케빈과 휘트니 휴스턴이 포옹하는 장면이었는데요. 360도로 카메라가 움직이면서 이 노래가 또 흘러나왔었죠. 휘트니 휴스턴이 목소리만으로 극장 내 모든 사람들을 울리던 바로 그 노래 I'll Always Love You 오늘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FM 영화 음악 1시간 대기만성형 배우 케빈 코스너와 함께 해봤는데요. 자, 저는 여기서 그만 인사드릴게요. 편한 밤 되세요.